많이 어렸어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 많이 어렸어 너 마음이 여렸어 철없었던 내가 너란 예쁜 꽃을 꺾었어 욕심이 많았거든 결국엔 시들어버렸어 넌 기다리고 기다렸지 나의 진심을 진심을 준다고 줬지만 진심이 뭔지를 모르던 그때가 후회가 됐지만 이거 하나 말할게 그마저 사랑이었음 눈물이 흘러 네 앞에 멀리할 때면 속에 작아질 때면 말 없이 곁에 함께 해줄 시간들 이제 와서야 가슴 한 켠에 사무쳐 hey! 내가 나쁜 놈 할게 넌 좋은 여자니까 yeah. 내가 나쁜 놈 할게 넌 착한 여자니까 쓰레기 같은 성격도 보잘 것 없는 모습도 네가 다 받아줬으니까 yeah, yeah. 내가 할 말이 없네 yeah. 내가 없어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정신 차리고 보니 내 옆에 넌 없었어 네 버릇에 콧방귀 끼면 널 당연히 여겨 처음부터 우린 나 하나밖에는 몰랐어 설렘이 익숙해질 때 사랑을 정으로 외고 정보다 우정이 내게는 중요할 때쯤 헤어지기를 원했던 내가 이 노래조차 있어도 너에 관한 얘기를 너가 듣길 바랐군 사랑에서 둘렀던 사람들 say yeah